살던 그 옛 동산 새끼손 걸며 웃던 그 시절은 모두가 지난 날의 추억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도 생각나 언제나 거닐었던 그 바닷가 나 항상 즐겨 쌌던 그 모래성 지금은 파도에 밀려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가버렸네 우리가 사랑하던 그 시절은 한낮에 태양도 빛났었고 밤하늘 별들도 반짝였지 나 항상 그의 시절 또다시 그리워 나 다시 그 옛 동산 찾아 그 바닷가 찾아가 그 추억 그리네 그대와 손을 잡고 거닐 때면 길가에 가로수도 축복했지 나 정말 잊을 수가 없네 즐거운 두 추억에 내 마음 설레네